나오면 남의 니구레더. 오늘 내 길을 걷다 그만 그 자리에 멈춰서 버렸지. 내 곁을 지나던 그녀가 너와 같은 향수 썼기 때문이야. 언제나 네가 나를 만났다면 너에게서 나던 그 향기에 나는 취한 채로 잠시 동안 나는 네 생각에 젖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서 있었지. 오늘도 난 스스로 돌아서는 너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둘씩 기억하지. 난 이제